자,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삶의 도전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결단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쟁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작전을 행했던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는데 한번 보셨나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 전쟁을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천 상륙 작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그 유명한 맥아더 장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작전에 대해 모르는 몇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작전의 성공이 맥아더 장군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누가 어떻게 성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작전을 수행했던 이름 모를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7명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해군 첩보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인천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적의 해안포의 위치와 병력의 규모 등을 그렇게 조사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미군 부대 유엔 사령부에 보고했을 뿐 아니라 철수 직전에 적의 기습을 받게 되자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역사 가운데는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아래에서 목숨을 내놓는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 재건 그리고 예루살렘 복구하면 누구만 떠오릅니까? 느헤미야만 대부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 플러스 이름모를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록함으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또한 예루살렘이 본래 기능을 되찾아서 마음껏 예배하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이 무명의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볼때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것이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길 유명하진 않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위대한 무명의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이름 모를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힘들게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모여서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힘들게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안식일도 지키고 예물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들이 어디에 지금 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어지지 못했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폐허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그 안에 치안이 안돼 있으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에 실망한 사람들이 외곽에 나가서 근교로 나가 크고 근사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세종가로 바뀐 예루살렘의 생활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글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은 이제 총기가 허용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필리핀 가서 선교사님들 보니까 야 이분들 너무 호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외곽에 좀 괜찮은 수영장 딸리고 이런 집에 치안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이런 집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 진짜 무슨 선교사로 와가지고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게다가 거기 가면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 스터디 해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운전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했더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인건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주는 게 예의랍니다. 이제 뭐 스터디를 하고 운전기사를 하고 그래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서 인건비 이제 일자리 유발을 위해서 해줘야 되고 게다가 치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 외곽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트 같은 데 들어가면 가방 같은 거 막 총 있나 없나 다 검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들 가운데 치안이 너무 심각하니까 밖으로 가서 자기네들끼리 어떠한 치안이 괜찮은 환경들을 구축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비어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비용 문제입니다. 자, 치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이곳 가운데 성전이 예루살렘이 복구되었다 할지라도 폐허가 되어 있던 그 집 가운데에 집을 짓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보면 모든 것을 다 새로 지어야 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그곳 가운데 가서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갖고 10분의 1이 거기에 거주하도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다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무도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갈래? 라고 제비 뽑는 상황에서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거기에 우리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이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 안 가니까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젖은 마음으로 가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원하다라는 것은 한미대 낫데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라고 하면 스스로 마음 깊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즐겁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이씨 나라도 등 떠밀어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스스로 충동되어 기쁜 마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곳 가운데 예배의 처소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터전을 가꾸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험하고도 비용도 많이 드는 이 이주, 복구, 아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위험한 일에 만약 이 자원하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은 다시 기능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성벽을 재건한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원에서 가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백성들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하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려운 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에 자원하는 것이야말로 특별히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언제나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 우리 가정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 일 가운데 자원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온 마음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 이후에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먼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몇 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 명단을 살펴보면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절을 잘 살펴보면 지도자들이 헌신하기 이전부터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왜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아다야, 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고, 마야세아는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뜻이고, 요엘은 여호와는 전능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을 보면 이들이 다 하나님의 용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보다 먼저 더 헌신하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자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참 작은 믿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종종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헌신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스가랴 가문에서 822명, 아다야 가문에서 242명, 아마세 가문에서 128명, 별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무려 1200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헌신이 없었다면 그 당시 가운데 예배도 그들의 삶도 무너졌을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헌신했느냐? 레위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레위 사람, 레위 지파 하면 뭘 먼저 떠오릅니까? 레위 지파. 예배, 찬양, 맞습니다. 자, 찬양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들이 찬양만 했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 삿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젖 밖간 일을 맡았고, 찬양인도 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밖간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헌금위원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새가족 사역도 하고 식사도 하고 청소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그는 그 사소한 게 보이는 알아주지 않는 그 일 가운데 헌신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19절에 보면 뭐하고 있습니까? 성 문지기, 즉 안내위원하고 또 차량사역하는 그 일들까지 레위지파 사람들이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 일하시는 그 사람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자, 레위 지파는 허드레 일을 도맡아 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회중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팀도 보면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나눔하고 예배 위에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예배하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찬양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명단이 나오는데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우시아입니다. 여러분, 우시입니다. 우시. 우시의 조상은 누구이냐면 우시의 조상 가운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분 아삽의 시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아삽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즉 우시는 다윗과 더불어서 찬양 가운데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아삽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의 찬양인도로 그들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훌륭한 찬양팀, 예배팀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저 같은 사람이 찬양인도 하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하는데 음을 못 잡아가지고 저는 이제 찬양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찬양할 수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그룹 리더들 목자의 헌신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본문 이후부터 계속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 10%가 있었죠. 나머지 90%가 밖에 살았는데 여기 가운데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을 섬겼던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소그룹 리더들이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런 이름도 없는 소그룹 리더들이 목자로 헌신하고 셀리더로 헌신하여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도 하나님의 기업들이 회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임원과 리더가 없는 우리 청년교회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위대한 이러한 사역들이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많은 이름 모든 사람들이 뭐 찬양으로, 봉사로, 중보기도로, 뭐 예배팀으로 여러 가지로 막 헌신하는 다양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헌신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편하게 교회는 다니고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때때로 불편하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마음 상하고 그 인내로서 그것들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것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헌신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 아주 훌륭한 삶, 축복된 삶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축복된 봉사와 섬김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하면 피드백 좀 해주세요. 자,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인데 지금. 자,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가치를 따라간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 가운데 가치 때문에 헌신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가치 있는 일인 걸 알지만 봉사나 사역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사역,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고 막대한 손해가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손들어서 자원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내켜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걸렸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태국 친구가 있었는데 이 태국 친구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02학번입니다. 83년생. 근데 이 친구가 빠른 84, 04학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더니 자기가 빠른 84라는 이유만으로 83 동기 제 친구들과 친구를 먹고 야자를 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안녕 중구야. 이러길래 한국은 빠른 없어 형이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가 다른 애들한테 다 야스트만한데 나한테는 형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 근데 이 친구가 군 제대하고 어디 갔냐면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 가서 뭐 하러 갔을까? 제비 뽑으러 갔습니다. 태국은 군대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불법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불법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어우, 너무 기뻐함. 근데 이 친구랑 공부했던 다른 친구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친구 걸리고 이 친구는 안 걸렸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남자들. 제비를 뽑았습니다. O표가 있고 X표가 있어요. 다다다다다. 10명 중에 한 명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제 한숨 쉬잖아요. 굉장히 마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이제 교회에 있을 때에는 청년도 담당하고 교육도 담당하고 교구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랑 이렇게 하면 연말 되면 너무나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셀 리더를 새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가면 한 5월 달쯤 되면부터 그때부터 저만 보면 아유 지는 올해까지예요 부산이 나는 올해까지요 나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막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연말이 되면 누가 그만두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셀리더 언제까지 세워야 되니까 막 전화를 하고 찾아다니죠. 집사님 이 목사입니다. 아유 무슨 일이세요? 근데 그때가 셀리더 추천하고 하라는 것을 소문이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알 때요 알 때. 그러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셀리더 하셔야죠. 그럼 이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또 어떤 분은 집사님 셀리더 하셔야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저 셀리더 시키면 진짜 교회 옮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셀리더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평신도들을 목회하는 거거든요. 목회.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나도 숙제해야 되고 나도 과제해야 되고 나도 알바해야 되고 나도 직장 다녀야 되고 그렇죠. 바쁘고 해결할 것도 산더미 같고 나도 내 삶 힘들어서 막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해서 나눠야 되고 힘든 내색도 못하고 굉장히 나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막 속은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게다가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툭하면 뭐라 그래요 리더들? 상처받았디야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그럼 내 잘못도 아닌데 전화해가지고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예배 잘 드려야지. 마음 아파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오해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계속해서 셀리더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셀리더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셀리더로 부르셨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도 연말 되면 아이씨 이 들어서 못해 먹었다 이거 빨리 옮겨야지 막 이렇게 막 빨리 목회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와 저분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제비 뽑힌 사람들도 아 내가 하필이면 왜 내가 거기 가운데 가서 헌신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비 뽑힌 사람들이 원망했다 나 안 할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기 가운데 와서 깜짝 놀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회장이 지명제였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죠? 지명하면 해야 돼 그냥. 다 눈 피해. 장난 아니야. 지명하면 해야 돼. 근데 더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지명했는데 그걸 수긍하는 홍금표용제를 보면서 와 장난 아니다 쟤. 이렇게 막 맨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뽑힌 거야 제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거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뭐 한 거냐 콜링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쟤는 임원이니까 얘는 목사니까 얘는 셀리더니까 그냥 그것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남들처럼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라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 땅의 소유간의 백성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들, 죄와 허물로 망가져 죽어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안다면 편안하게 남들 인정받으면서 남들에게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임팩트 장난 아니죠. 아, 잘 모르세요? 복음학교라고 있는데 그 복음학교의 임팩트가 얼마나 강하냐면 제가 아는 장로님의 딸 하나가 진짜 완전 거의 뭐 장난 아닌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인데 밤만 되면 홍대 클럽에 돌아다니면서 완전 막 노출증 환자에 이 친구가 복음학교를 갔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제가 사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면서 임팩트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영상 가운데 제가 이제 뭐 영상은 아니고 설교 내용 좀 축약된 건데 짧은 이제 영상 가져왔습니다. 이거 영상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